지난 겨울은 내게 너무도 길어서 너를 내게서 데려갔기에 눈이 내리면 혼자 울고 있었지 널과 바꾼 채로 다시 하얀 겨울은 슬픔에 지치게 눈물을 준비하라 하지만 지난 날들은 언제나 겨울이었어 널 지울 수 없었기에 항상 내 마음 속에 하얀 눈이 내렸지 지난 겨울로 떠난 널 그리면 하얀 눈이 내리면 다시 걷고 있겠지 너의 흔적이 남겨진 거리 언제나 겨울이었어 널 지울 수 없었기에 항상 내 마음 속에 하얀 눈이 내렸지 지난 겨울로 떠난 널 그리면 하얀 눈이 내리면 다시 걷고 있겠지 너의 흔적이 남겨진 거리 Do.